손 어서 길에 빨간 부두 아가씨 또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한 번쯤 뒤돌아 볼만도 한데 발걸음만 하나둘 새벽 가는지 빨간 부두 아가씨 혼자서 가네 밤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또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지금쯤 사랑은 알만도 한데 종소리만 하나 둘 새벽 가는지 빨간 구두 아가씨 멀어져 가네